개막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정보 팟캐스트 시즌3 번외편이죠, 벌써. 번외편이 1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번외번 13번. 안녕하세요. 마이클리 이양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어휴, 잘 나가는 우리. 네. 우리 앞으로 예선통과 김성 예선통과 한방 김성 선생님이랑 네. 앞으로 우리 같은 쭉쟁이들은 방송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자기 언제 중저씨라는 거 태어나서 가본 적이나 있어? 아니요. 나 좀 한 번도 안 가봤어. 김성 과장 어떻게 됐어요? 그 예선통과하고 중결승에 이런 인터뷰도 안 해봤잖아요. 네. 중결승에 통과된 중결승을 바로 앞둔 그 소회? 소회라 그래? 소회가 좋은 말이야? 그냥 자기 생각? 네. 네. 네. 그 이번에 네. 총 16명이었는데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지 말고. 16명에서 8등. 50% 안에 들었네. 5등이죠, 5등. 그러니까 50% 안에 들었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컬오프에서 통과됐어.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네. 그 16명 중에서요. 네. 그 7명이 플러스 승률로 마감했어요. 8등은 마이너스로 마감했어요. 야, 그 규정에 지수도 마이너스 아니야? 규정에 그런 거 해면 좋겠다. 마이너스면은 탈락 이런 거.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게임이 다 끝날 수가 있지 중간에. 아, 중간에 다 끝나. 그러면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지수 떨어진 것보다 덜 깨지면 이겨야지.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밑에 쪽에 승률 그 뭐 12등 13등 가두면은 뭐 마이너스 10%, 19% 막 다 수두룩하고요. 네네. 은근히 아랫사람 깨버리고. 1등, 2등이 1등하고 2등이 한 10% 정도로 했고요. 아. 나머지 3, 4, 5등은 다 순위 5%에서 4%, 3%예요. 네, 딱 도중에쯤이네. 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1라운드가 2월 9일부터 시작해서 4월 22일에 끝났거든요. 네. 그때 주도주가 두산 인프라코어라 포스코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였죠. 네. 그걸 매매를 못 하거든요, 우리가. 왜냐면은 다들 아니 그런 거 매매했으면 되지 않았냐고 하는데 그 아시겠지만은 그 수급으로 밀어 올리는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네. 6년, 7년의 대세 하락 끝에 이제 올라오는 건데 네. 그걸 갖다가 과연 내가 살 수 있었을까? 못 사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현실적으로 선입견을 버려. 선입견 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 자기는 더 이기고 싶은 거죠.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지. 더 먹고 싶을 자신 있고 그런 까는 거지. 네. 저희들이 고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아니 이거 사서 좀 먹고 팔고 빨리 손절하고 또 저거 사서 먹고 팔고 그럼 아니 이후 제 지나가 3개월 동안 올라온 종목이 한두 개냐고. 네. 늘 시장은 한두 개가 아니지, 올라가는 종목이. 그렇지. 한점 사두지 그랬어. 근데 왜 열받냐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왜 열받냐면 네. 아는 종목이 올라갈 때가 제일 열받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상한 개별주 올라가 봐야 고객들은 그 종목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지금 시장같이 포스코 이런 게 올라가면은 고객들이 화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안 잘리고 있는 네. 거가 저는 한전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올라가니까 방송국에서 오 냅다 발을 타잖아 냅다 그러니까 자르지를 못하는 거지 나를 그잖아 냅다 발을 안 들지 그냥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지금 여의도 분위기가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지나간 3개월 동안 그리고 오늘 결국은 또 제약바이오를 밀어버리더라고요 또 밀어버린다는 게 뭐야 아래로? 네, 아래로 팔아버려서 아마 최근에 투심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말리기 거의 말려 죽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지금 투심이 되게 힘든 좀 짜증 힘들고 짜증나는 구간이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도 투자 인프라가 또 올랐어서 네. 투자 주목하고. 네네. 아, 한 번에 죽진 않네 역시는. 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조금 그 멘탈 관리가 네.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구간이지 않나 싶고요. 네. 조급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 와중에 나중에 자기는 어찌되었건 플러스 순위 내서 5등으로 됐다는 걸 자랑질 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 한 방 훅 보내고. 보내고. 어 그런 거잖아 지금.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가는데요.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또 두 달? 세 달. 세 달? 아 세 달이네. 다음 주부터. 다음 주도 세 달. 이번에는 또 그 배팅 규모가 또 올라갔어요? 그 종자 돈이? 어 1라운드는 실계좌로 5천만 원이었고요. 네. 2라운드는 1억. 1억. 지금 계좌는 어디 튼 거예요? 걔네 법인 계좌. 어, 어디 대신증권에서? 대신증권 계좌고. 네. 영업부의 계좌. 그리고 그 계좌 명의는 한국경제신문 법인 계좌예요. 아 그래서 아 그래요. 어 가고 이번에 또 전략 좀 얘기해 주세요. 뭐 계좌를 운영하는 거 그리고 또 어디서 본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한경 어디? 한경 스타워즈로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근데 그 가입해 보는 거 보이는 거 같은데. 로그인 해야죠. 로그인까지? 아 로그인 안 해서. 아니, 로그인 안 해도 보이는데. 네. 로그인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종목을 언제 사고 팔았는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해야 되고요. 예. 예. 그게 있죠. 예. 일단은 그래서 3개월? 5, 6, 7, 8이네? 5, 6, 7, 7월까지 하는 거네?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아마 5, 6, 7월 달에 이제 네. 우리는 아마 네. 그 참가자들의 수익률이 네. 그래도 1라운드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까지 여러분 내내 소재 산업재가 올라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지금. 오늘 삼성물산 실적 나왔죠 방금. 뭐 작살이 났더라고요. 그게 그거죠 우리 삼성물산 주총하면서 막 그거 표 모으고 푸대 그런 게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뒷면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손실만 4천억이네. 작년에 보면 정말 전 국민을 상대로. 참 대쇼를 했지. 그렇죠. 쇼. 리얼 리얼 쇼를 보여줬지 작년에. 그때 김영란법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잖아. 김영란법이 필요한 이유. 김영란법 해야 된대잖아. 아 그렇지.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예. 오케이.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좀 그 제가 네. 저도 그렇고 진짜 네. 멘탈이 자 짜증나고 조급해하면은 진짜 지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랐는데. 네. 그래서 아 진짜 어제 오전에는 혈압이 올랐는데 그래서 어제 오전에 내가 짜증난 이유가 있었어. 네. 혹시나 짜증 아, 못 가니까 막 종목들이 네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제가 빨리 밀어버리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뭐 글쎄요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얘기 아니고 뭐요? 아니 자기가 머리 아픈 건 나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 듣고 싶은 분들은. 5월달부터 3개월 하잖아요. 네. 이번에는 몇 등 할 거냐 그걸 얘기해달라. 그걸 듣고 싶잖아. 그냥 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가지고서 소신 있게 운영하는 거죠. 당연히 결승전 갈 거 아니야?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당연히. 무조건 가야지. 네. 이번에 목표 우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보면 네. 근데 우리가 이성윤 선수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 네. 우리가 이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김성원 과장의 남자다움 남자스러움 한방 우리가 1등 잠깐 찍고 3, 4등까지 막 때려야 돼. 당장 다 팔아버리고 네. 따고 배짱 하랬더니 그걸 끝까지 안 하잖아. 마지막 날까지 나왔잖아. 최선을 다하는데 네. 지난번에도 내가 1등을 하지 말라 그랬어. 괜히. 네네. 그래서 내가 살짝 통과하는 정도 5, 6등 정도 하니까 5등은 끝났잖아. 네. 이번에 목표 8명 중에 몇 등 할 거야? 4등에 들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4등인데 1등 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 이번에 나도. 이번에도 3등? 뭐 한 2, 3등 하면 되지 않겠어요? 2, 3등? 네, 4등은 간당간당 하고 어 3등? 나는 3등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성윤씨 몇 등 할 것 같아 지금? 저는 3등 정도로 통과할 것 같은데 3등 정도면 충분하지? 네 그럼 결국 마지막 한 방은 그럼 마지막 한 방은 6개월이야 제천명이지 제천명이 마지막 6개월은 몇 달 또 하는 거예요? 3개월이죠 아니 마지막 4개월 마지막 4개월 마지막 11월 정도 끝나네? 마지막은 1억 5천으로 4개월 7개월이니까 5, 6, 7이니까 8, 9, 10, 11이네 11월이 끝나네 11월 끝나네 아 우리 12월 되면 못 보는 것 같은데? 12월에 파티해야지 아 근데 파티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당신 둘 데리고는 10만원씩 준다는 거야 아주 그것까지 포함해서 파티해야지 아니, 포함해서? 어. 그때 20만원 메이드 된 거야? 이자 붙여갖고 20만원 메이드 된 거니? 나 1등 하면은 중국 진출해야지 한류 뭐로? 남자 다음으로? 응? 남자 다음으로? 옆에 내 중국 주식시장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거기는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니 솔직히 우리나라도 그때 새로운 기술 올라왔을 때 인터넷으로 하는 데가 그 3만 명, 한성에 한 3만 명이 인터넷만 그 감시하는 조직인데, 근데 거기서 만약에 방송, 인터넷 방송 같은 데서 주식 추천하다가 뭐 이렇게 누가 삐끗 걸잖아. 그러면은 바로 공안에서. 공안에다가 그거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야, 거기. 한 달이면 사형까지 집행되는 나라다, 거기. 아니면 그냥 내가 가서 거기서 멜멜 해야겠다. 아, 그래요? 그게 나. 아니, 그럴 수 있지. 왜냐면 그, 요번에 메리츠는 이제 곧 요번에 그 성강통 그 요번에도 안 한대? 네. 메리츠는? 아 미치겠네 지금 성강통도 대박 날 텐데. 아 이 김성관장 미국감이 이제 메리츠 빠이빠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친구 따구배짱 또 딴 데 가는 거 아니야? 따구배짱. 따구배짱. 아 이제 그거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경 스타워즈 사이트 뭐 찾아가면 로그인하면 매매 내역까지 보실 수 있다니까. 하여튼 그동안 소개했고요.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 아 이거 공지사항 한번 해야 되는데 요번까지만 우리가 딱한 종목이랑 따로 나가고 네. 5월부터는 이제 그 딱한 종목이랑 두 남자 쇼를 합쳐서 하나로 나가자고요. 네네. 하나로 나가는데 제가 이름을 갑자기 생각했어요. 딱한 종목 두 남자 쇼 하고 헷갈려갖고 이학령 두 남자 쇼 아니 이학령 이승원의 주식에 미치다로 갑시다. 주식에 미치다. 이학령 이승원의 주식에 미치다. 그냥 주식에 미치다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름 빼고 이승원 빼고. 너무 길어서 그 뒤에 뭐 스마트폰에 다 안 나와요. 그래? 주식에 미치다만 딱 나와요. 그럼 주식에 미치다로 갑시다. 네, 주식에 미치다. 미치다. 아, 제가 또 미치다 연구소 대표, 아니 대표인데 야,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것들이 미쳐버리겠네. 아니, 그 미치다는 거가 나는 위치의 의미지, 위치. 멀리 미치다는 건데 미치다. 아, 내가 자기가 나한테 그랬잖아. 대표위원 하시라고. 네. 근데 대표위원 하니까 최고위원, 최고국방위원 그, 이런 거. 아, 그래서 내가 종북이잖아, 종북. 최고위원. 잡스러운 사람들을 만지라고. 그래갖고 내가 보니까 대표위원 안 되고 내가 역시 최고로 해야 되겠어. 근데 최고위원인데 줄여서 그냥 위원. 11월까지 못해요. 11월에. 잠깐만요. 상금 받아서 술도 쏘고 그래서 받고. 저도 그날 아, 저요. 아, 그건 그렇고 이번에 어 저 그 아니 그 우리 훈 그 한방님 스마트폰이 왜 그래 자꾸 왔다 갔다 꺼지냐고? 삼성 거잖아요. 뭔 소리야? 삼성 거? 2년 됐나? 2년 안 됐지. 1년 6개월. 1년 아 벌써 그렇게 됐어? 네. 아 딱 맞네. 그럼 11월에 상금 타갖고 핸드폰도 바꾸고 술도 먹고. 아 그럼 11월 되면 이거 약속해줘. 1등 되면 나는 술 이거 술 안 하잖아. 나는 그 아이폰 7이나 사줘. 아이폰 7? 어. 왜 그러세요? 아니 이승원 교수 이 친구 이런 친구였어? 이 친구 이런 교수였어? 학기 전부터 안 해줘. 학기 전부터 젠장. 아니 이런 친구였니? 야 젠장. 아 더럽다 더러워 세상. 상금 1,000만 원이잖아. 1,000만 원? 1,000만 원 1억 아니야? 1,000만 원밖에 안 상금. 그래 1억은 아니겠지. 아 1,000만 원이야. 2억 5천 가지고 하는데 상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아이폰 7 사주라. 왜 그러세요? 아, 저 농담. 그 사줄까? 1,000만 원인데. 농담이요? 뭐 결론은 세금 내나? 세금도 내지. 세금 내지. 세금은 20% 낼 거야. 그때 1,000만 원 그거 숫값으로 다 나갈 것 같아 분명히. 100%. 자기는 이승원이 그래도 한 입이라도 얻어먹겠다. 나는 얻어먹잖아 자기는. 술도 먹고 그것도 받으려는데 일단 발을 쓱 빼는 거지. 형님이 일단은 카트 당했으니까. 나는 오늘 진짜 졸라 민망이 당하네. 민망해 아저씨.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잖아 나처럼. 일단은 눈치껏. 아니 잘해봤자 보조배터리 하나 밖에 되지 않냐. 그게 보조배터리 기념품 만들어서 뿌려야겠다. 1등 기념품. 보조배터리 거기다 새겨가지고. 보조배터리 무슨 보조배터리야. 베타글루카 화장품에다 렛대로 박아갖고 뿌려야지. 화장품에다가 매출도 올리고. 아 그러네. 어? 김성훈 1등 기념. 1등 기념. 아, 수건 만들까? 아니 수건 말고 화장품에다 아니, 하면 된다. 내가 보니까 이 정신 상태를 보니까 미안하지만 똥 떨어졌다 씨발. 똥 떨어져 씨발 나빠라. 그것도 5월 시작하자마자 떨어져 버려. 진짜. 아 재밌네요. 그럼 그렇고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 드리면 4월 27일. 아 그래갖고 그 하여튼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주식의 미치다로 벌써 제목이 나왔잖아요. 주식의 미치다로 저희가 팟캐스트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분들 다시 구독을 해야 되나? 뭐 그때 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4월 27일이고요. 아 조금 더 늦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역시 충청도 아니랄까봐. 나는 이렇게 충청도를 얘기해도 상관없어. 나는 또 충청도의 사이고 이성 교수도 사이고 자기는 충청도랑 상관없어 김성관이랑 충청도 전혀 상관없어. 충청도가 늦는 건 뭐라고 할 수도 없다. 나 얘기했잖아. 나 결혼식 날 우리 와이프 이런 걸 안 돼. 내가 이런 거 하는지도 모르니까 말해도 될 텐데 결혼식 날 자기 엄마랑 있죠. 나 장모님이랑 와이프. 그러니까 딸이랑 엄마랑 친엄마가 뭐지? 친엄마라고 그러나? 친엄마죠. 딸이랑 친엄마랑 찍은 사진이 없네. 결혼식에 지각하셔서? 진짜로 진짜로 그게 충청도인데 또 95번만 더 들으면 100번째 같아요. 당신 늦게 왔잖아. 장순 얘기해. 당신 제가 늦게 온 게 아니라 응. 버스가 늦은 거죠. 지랄하고 앉았네. 어이없는 소리하고 앉았네. 네, 유호성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제가 늘 방송 준비하고 방송인으로 방송인 강의, 응, 강의 준비 열심히 하고 응. 또 종목도 오늘 얘기하려고 열심히 또 찾아보고 나 미치겠네 정말. 아 진짜로요? 우린 얘기 다 했는데 다 했어. 다 했어. 우리 나 10만원 빵했어 또. 아 괜찮다. 괜찮아. 아까 전에 1,000만원 빵 아니었어요? 아니야. 아니, 1,000만원 상품 따봤자 우리는 그냥 아까 들어보니까 보조 배터리도 안 되고 아이폰 6,7 얘기했다가 난 족같은 사람 되고 나는 술 한 잔 얻어먹을 술도 안 마시니까 내 술은 그 저기 이성 교수가 대신 마셔. 제가 페트병에 싸갈게요. 페트병에다가 그 양주를 갖다 줄줄줄줄 따라갖고 가져갈게요. 아유, 알겠습니다. 아, 시장 얘기 한번 해보죠. 오늘 4월 27일이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0.3%씩 내리는 그런 거로 막아졌다는 건 아마 기록을 남기겠고요. 외국인 오늘도 코스피에선 1,800억이나 샀냐? 그렇지만 시장은 분위기가 약간 썰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오늘 이성윤 소장 얘기해보죠. 시장 상황이랑 뭐 전반적인 느낌? 짧게 얘기해보죠. 일단 뭐 오늘 시장 조정은 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왜냐면 이제 애플의 실적이 네. 감소가 됐었기 때문에 네네. 애플이 시간에서 9% 가까이, 8%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하락은 예상이 돼 있었는데 시장에서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한 쪽이 엇갈리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토네이도 아니 토네이도가 아니고 네. 터뷸런스. 네, 터뷸런스. 혼조돼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산업재가 다 왔다라는 사람들도 있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족갔다 이런 거죠. 네, 터뷸런스. 산업재가 다 왔다라는 사람도 네. 있고 네. 아니다 산업재가 더 간다라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시각이 막 엇갈리면서. 성장형 섹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저기 보게 되면 한미약품에 대한 쪽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미약품이 밀린 이유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네. 한미약품에 대한 쪽들이 그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왜 비싸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대리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주식들 막 날아갈 때 대리장세 대리장세 하는데 주식시장에 대한 경험이 짧은 애들이 들어와서 주식 깨지는 거 무서운 거 모르고 가는 거 막 질러댈 때 그러니까요. 그런 걸 이제 대리장세라고 하는데 작년이 이제 대리장세 같은 거였거든요. 2014년도 15년도 내 성격이 평생 대리네. 화장품 그쵸. 맞지. 만년 대리잖아. 만년 대리잖아. 한 줄 올라가면 한 줄 쑥 닮고 SPA 얘기 SF 쑥 얘기하고 이런 거잖아 내가. 올라가는 거 무조건 따라가고 이 대리입니다 저. 대리 2학년. 좋은데? 네, 대리 장세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호텔실을 할까 말까 했는데. 예, 네, 호텔실을. 올라가잖아 이런 거.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시장에서 이제 막 그 화장품 주식들이 막 높은 밸류를 받고 막 PR 30배씩 받잖아요. 네. PR 30배씩 받으면서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근데 화장품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실적 그로스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매출액 그로스, 영업이익 그로스가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가는데 네. 제약바이오가 왜 그런 논리가 적용돼야 되냐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PR 30배도 그 화장품 PR 30배도 과한에 만회하는 가운데서 이 제약주가 말이 되느냐 그런 논리. 그리고 또 어제 뭐 그 힐러리 클린턴 네. 약값이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겹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밀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비싼 건 어제는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이제 또 이게 그동안에 이제 기술 수출 공백 때문에 지친 사람들에 대한 매도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워낙 그 산업재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나도 이제라도 쫓아가자라는 그런 매수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변동성을 좀 만들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중국에서 철강 가격이 50% 이상 막 폭등하면서 지금 이게 중국의 수요 증가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지표가 좋아지는데 철강 가격이 막 50%씩 올라가니까 야 이거 이제 본격적인 상승 아니냐, 경기 회복 시그널 아니냐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보게 되면 뭐 철강 올려트리고 화학 올라 보내고 정유 올리고 막 그 실적도 안 나오는 조선주 올리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효성 같은 경우는 실적 안 나오는데 올라가다가 오늘 실적 1분기 빠그라지면서 내려왔고. 아이 불쌍해. 건설주도 그냥 올라간 거거든요. 예, 뭐 대부분 빅베스 되지 않았겠니? 근데 삼성물산에서 봤듯이 빅베스 안 끝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국 철강 가격 같은 경우도 투기 수요에 의한 상승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중국 철강 가격이 꺾이면은 이쪽 섹터에 대한 주가 조정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네. 2분기는 그런 이제 산업재에서 성장형 섹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조? 혼조 구간에 대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지금 보면은 LG 생활건강 같은 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종목에서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일부 좀 지금 이제 그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서 좀 흔들림에 대한 좀이 좀 가세화되고 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보게 되면 좋아요. 그 오늘도 호텔신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호텔신라 뭐 카지노 핀테크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바닥에서 쉬었던 뭐 지금 건자재 뭐 핀테크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 네. 2014년도에 움직였다가 2015년도 쉬고 16년도 1분기까지 쉬었던 종목들이 네. 지금 반등하는 그 낙폭과대들이 순환매를 전체적으로 다 도우는 형태 크게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한 시장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이십니다. 아 오늘 교수님이 어저께부터 피부가 살더니 말도 풀려갖고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데 요즘에 완벽하게 정리되는데 그 뭐지 베타글루칸 그거 효소 있잖아요. 효소 그거 그 쓰는 거 그 클렌징 그거 쓰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혈색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아니 그리고 몸도 좋아졌나 봐. 뭐 먹어 그거? 아니 뭐 먹는 것도 있어? 먹는 거는 돼지가 된 것뿐이고요. 돼지 된 것뿐이고요. 먹는 건 아주 불규칙하게 먹고 있는데 요즘에 베타글루칸 그거 클렌징 쓰고 나서 사람들이 얼굴색이 조금 변했네. 환하게 바뀌었다. 좋아졌는데 아주. 베타글루칸 최고예요. 아니 먹는 것도 있는 뭘 먹는 것 같아 이 아저씨. 먹는 건 없어요. 어, 먹는 거는 돼지고기 먹나. 준이야 베타글루칸 어서 갖고 와라. 아니 예. 이호성 선생님, 네. 네, 시장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평가. 그냥 여전히 그냥 횡보장세다. 뭐 횡보? 횡보? 횡보, 횡보. 횡보, 횡보라고 그런 줄 알아? 나도 그러니까. 제가 왜 횡보라고? 네. 횡보 이러지 마요. 횡보 네. 이러지 마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장세 이러면 안 되죠. 장세 이러면 안 돼, 장세. 장세 이러면 안 돼. 네. 네. 결국 실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하나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그동안 실적 잘 나온다라는 종목들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올라간 다음에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적이 대형주 위주로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그 업종이 전체적으로 다 잘 나오게 되면 네.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건 잘 나오고 또 어떤 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주 안에서도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까 네. 뭐 종목들이 완전 개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점이 일단은 네. 시장에서 형부 이러면 안 돼요 이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선생님 맞아 이거 좀 선생님 보시면 아. 되고요 아, 야매 야매 교수 야매 교수 야매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명함 하나 갖고 와 보세요 명함이요 진짜 명함 명함 들고 올게요 일하는데 일하는 곳에서 명함하고 학교 강의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 와 아 그거 강의 뭐 많아요 진짜 많아 강의는 많아요. 그러면 거기 강의되는 사람한테 인감 증명 찍고 원래 또 저기 책자 나오잖아요 책자 아 그래요? 책자 나오잖아요 진짜 선생님으로 인정? 유효성 딱 로고 박혀갖고 나 미치겠네 정말 네 그리고 코스닥은 네. 올라가다가 오늘 또 종목 순환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좀 조정을 받다가 네 반등이 나왔는데 특히 오늘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안 좋을 네.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예상 외로 좀 좋게 나오고 네. 투자도 좀 앞당긴다라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OLED 아 그게 예상보다 좋게 나온 거예요 그 실적이? 원래 적자 예상을 했어요 뭐가?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네. 억울하다니까 98%가 이 감소했다는데 그게 잘 나온 거야 그게? 이게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흑자는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 그렇죠 예상보다는 좋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빠르게 6개월 앞당겨서 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게 되면서 OLED주 관련 다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애플이 어제 박살났잖아요 네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갤럭시 시리즈가 잘 팔린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갤럭시 뭐? 갤럭시 시리즈. 아, 시리즈가. 그러면서 J 시리즈도 국내에 출시하게 되면 2분기에 관련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리포터에서는 분명히 삼성전기 다운 시켰거든요. 아, 진짜 김영란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든지 해야지 진짜. 김영란법 안 된다 그러잖아요. 뭘 해결을 해? 안 된다 그러죠. 아니 더 강화하는 거를 입법청원회가 해야 되나 입법청원. 그러면은 종북된다니까. 오늘 골프전은 괜찮을 텐데 근데. 골프전 사야지. 아. 그렇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살리는 건데. IT 쪽이 또 강세는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신규 사업의 VR방 추가. 진짜? 진짜로? 신규 사업에 PC방 대신에 VR방이 단가가 더 높을 것 같다 VR방 하겠대 아 할만하지 할만하지 왜냐면 손잡고 아니 넘어가자고 VR방에서 뭘 해주는 거야 도대체 아니 부열 가면 하이마이트를 내면 삼성 거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놀이공원 가서 할 거를 안경 쓰고 그 의자 하나 갖다 놓고 하면 둘이서 손잡고 막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지. 안 나온다 그러던데요 게임 하다가. 어떻게 됐든 어떻게 아, 그러니까 됐든. 그건 알아서 하라 그러고. 5월 달에 그 IT는 한번 좀 기대해 보자.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CES 아시아가 또 5월 초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5월 말쯤으로 보면 IT 쇼가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리고 예상대로 뭐 보급형 스마트폰 계속 나올 것 같고 네. 애플의 그 보급형 스마트폰이 가격이 좀 다운이 됐으면 사실은 네. 애플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관련주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가격이 많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급형 스마트폰이 좀 풀리게 되면 이슈는 한번 될 가능성이 있고 20만 원짜리 보급형 스마트폰도 나온다라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IT 쪽에 그 우리 알파고 할 때 네. 이세돌 9단이 LG 그 스마트워치 차고 왔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동이 났다고. 어 진짜로? 네, 그게 동이 나와갖고 아, 우리 형도 빨리 팔라 그러겠다고. 우리 형 갖고 있는데 하나. 그래갖고 요즘에 또 다시 한번 이슈가 살짝 되는 듯한 느낌. 뭐 어베인인가? 어베인. 어베인. 네. 네. 그리고 애플에서도 이제 2세대 그 애플 워치 나오잖아요. 다음 달인가 나온다. 네. 네. 그러면 웨어러블 이슈는 한 번 정도는 다 불거질 것 같아요. VR도 이제 헤드러블로 들어갔다 보니까 IT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슈는 있는데 웨어러블 쪽으로 이슈가 한 번 더 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IT주는 오늘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우리 진짜 기억나죠? 예, 이성에서 우리 이성 그 유호성 선생이 올 한 해 일정 한번 적어준 적 있잖아. 그건 정말 잘 만들었는데 하반기 거는 안 만들었죠. 그 6월 달에 가야죠. 6월 달에.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유 우리 또 아, 한방 선생님은 어떻게 보죠, 한방? 좋게 보죠. 좋게 보는데. 좋긴 뭐가 좋아? 좋게 보는데 근데 지금 바로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가 내렸기 때문에 지수도 갇혔다고 봐야 되고요. 코스피도 삼성물산 시적 나왔죠? LG디스플레이 끌어내렸죠? 마찬가지로 다 코스피도 갇혔고 지금 네. 코스닥도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살리지 않은 이상 지수는 갇혔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네. 중요한 게 이럴 때는요 개별주 가거든요. 네. 이럴 때는 조금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는 종목들 있잖아요. 좀 잘 알고 있고 잘 아는 거. 예.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는 바로 그 주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머스퍼시픽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밀렸다가 많이 올라오죠. 또 하나 텔레비에 나와서 누가 그러던 오늘 방송에 나와서 에머스퍼시픽 얘기해야 돼. 예, 에머스퍼시픽 저희가 저 한번 갔다 와서 얘기했었는데 엄청 밀었다가 작살나가지고서 개고생했는데. 고생했다면 개야. 우리 무슨 개가 된다. 뭐 술 마셔도 개가 되고 주식도 개가 되고.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이 싼 걸 찾고 있어 지금. 예. 네. 그래서 오늘 컴투스 올라갔어 결국은. 아 예. 결국은 컴투스 올라가더라고요. 싸니까 엄청.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간 그런 분위기다. 네. 결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 지금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자꾸 퍼가 높다고 해서 하는데 화장품도 그렇고. 네. 그 PG 레이시오라고 있어요. 성장 가치. 네. 성장 가치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면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게 퍼잖아요. 네. 이거를 다시 주당 순이 EPS 증가율로 나누는 게 그렇죠. 증가율로 나누는 거예요. 맞죠. 이시거든요. PG 이게 유명해진 게 피터 렌치가 이거 가지고서 매매해 가지고서 유명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PG 레이쇼가 한 뭐 1.5 이하만 되더라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PG 레이쇼로 보면은 전체적인 PG 레이쇼가 한 1.1에서 2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메리츠 헬스케어 존이 대표가 네. 메리츠 헬스케어 펀드를 만든 것도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서 만든 거거든요. 결국은 제약은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이제는 이머징이 아니라 파머징 국가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브릭스 있었죠. 브라질, 러시아, 차이나, 인도 또 뭐 있죠? 브릭스 또 뭐 있지? 다섯 개. 러시아, 인도, 차이나. 차이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인도 차이나 네 개인가? S는 S는 그냥 복수를 우리가 S라고 쓰죠. 복수를 그 브릭스가 원래는 사우스코리아 아니야? 사우스코리아 아까 그거 안 산다고 그랬다가 사람을 폭발해내 후면에 아우 뒤끝장면 말하면서도 약간 목소리 강한 거 느꼈지? 이 친구 웃지도 않아.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씨발 뭐지? 이런 표정이었어. 이머징 국가들이 이제는 파머징 국가로 이름을 다시 부르잖아요. 뭐 파머징? 파머징이라는 단어가요. 네. 나온 지가 작년부터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OECD 국가 평균적으로 한 그 1년에 쓰는 약값이 $9,0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브릭스 쪽 파머징 국가들은 $1,000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1,000가 지금 $9,000을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제약바이오 경우에는 다른 여타 섹터보다 성장 가치나 성장 가능성은 높다. 이거를 비싸다고 해서 지금 팔아짓기는 우리나라 기관들의 태도가 어이가 없다. 쟈니 사장님 보면은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저 새끼들 마케팅이나 잡고 있다고 막 비싸다고 팔고. 그래도 존니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존니 좋네 이렇게. 존니 이렇게. 왜냐면은 가입하고 나서 6개월 지났는데 마이너스 났다고 이렇게. 마이너스 지금 존니 펀드 되게 마이너스 손실 커. 그래서 존니 욕하더라고. 그래서 존니인가 봐. 근데 입이 풀렸다니까 저 친구가 지금 언제부터 뭔가 좋은 일이 있어 아니고. 없어요. 그러니까 멘붕이야. MB가 찾아왔어. 다 알겠지만 결국은 존니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쪽은 네. 그러니까 섹터를 가지고서 들어가기 아니라 철저히 바텀업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바텀업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제약바에 대해서 지금 까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기관들은 분기단 타치잖아요. 네네. 네. 제 의혹이나 아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또 기관들은 또 언제 그랬는지 아는 듯이 이번에 네. 부산 인프라 끌어올리는 거 보세요. 다 비워놨으니까 다 파는데 이제 또 진짜 좋아지네? 끌어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제약바의 경우에는 아마 저는 한미약품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네네. 네. 아마 한미약품에서 주가 관리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에러 가능성이 높은 8%에 대해서 아마 주류가 제로 나오고 그러면 또 언제 그랬는 듯이 분위기는 항상 이바닥 그러잖아요. 또 분위기 바뀌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아침하고 저녁 분위기 바뀌는 그럴 때 쓰는 말 있죠. 한방. 그렇죠. 한방. 그래서 여전히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저는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설사 중간 들어가서 손절하고 난다고 손 치더라도 네. 언제 다시 들어갈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파머징? 네, 파머징 검색은 나와요 파머징이라고 파머징에는 파머가 뭐냐면 파머시 있잖아요 그거요 네 파머시 파머징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제약 쪽에서 네. 그 진짜로 이렇게 기술 개발하는 국가가 아니 그게 아니라 기술 개발이 아니라 약을 많이 먹고 그런 의미지 늙어가고 고령화된다 그렇잖아 지금 의미를 안 좋은 얘기인데 1355조원 파머징에 주목하자 이게 2013년에 나온 단어네요 맞아 예전부터 있던 말이에요 파머징 그 말 써요 애들이 예. 미국에서는 가끔 쓰죠 그런 애들 예. 지금 보니까 몰랐는데 지금 당뇨 인구 1위가 지금 미국이잖아요 2위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이죠 이제 앞서서 중국이 앞선다는데 이제는 그렇죠 예. 정말 당뇨는 정말 아 작년에 아이센스는 되겠다. 작년 초에 그 수밖에 없는 작년 초에 제가 삼성전자라니까 당뇨 얘기 없네 천천히 움직여서 그렇지. 이 교수 내가 당뇨 얘기를 작년 이맘때 엄청 네.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네. 아 그렇고 좀 잠깐 저도 좀 말씀드리면 세 분들은 이제 주시장이라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했는데 저 뭐 디테일은 잘 모르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두 가지 포인트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 관해서. 네. 첫 번째는 애플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애플 떨어진 거에 대해서 팀 쿨이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떤 시각을 잠깐 참고하시라고 시장을 보는데 지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애플의 팀 쿨은 오늘 그 새벽에 나온 걸 보면 딱 단어 네 단어로 들어갑니다. This 이것이 to 또 this to share share은 이 또한 지나가리? 예, this to share pass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얘기. 우리나라 쓰는 말인데요. 영어로 하면 쉘이란 말이 그냥 뭐 지금 있는 말 같잖아. 역사적인 문구 이런 말 쉘이란 말을 쓰잖아요. 일반 말은 쉘이란 말이 안 쓰거든요. 미국 영어에서는 안 써요. 쉘이란 말이 없어요. 에 뭐 쉘 I use your phone 이런 거는 책에만 나오지 단어에서 생활에는 안 쓰는 말이야 그런 말. 쉘이 댄스 이런. 그런 거 잘 안 써. 쉘이란 말은 안 써. 근데 그냥 있어 보이게 쓴 말인데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그 사람 얘기는 팀쿡 얘기는 지금 오늘의 그 실적이 부진한 것 자체가 두세 가지 변명이라고 일단 나쁜 반대쪽에 보면 작년 1분기가 워낙 좋았다는 거죠. 아이폰 6가 나와서 중국에 팔리게 되면서 대박이 났다는 거. 그래서 워낙 기저효과가 워낙 이번에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 얘기하고요. 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가 워낙 좀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고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정체돼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얘네가 이제 홍콩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면 홍콩에도 꽤 많이 팔리고 걱정 얘기하는데 달러 강세가 1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피해 예, 네, 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긴 왔다 얘기하는 거고요.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사람도 인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20년 뒤여서 많이 하잖아요. 팅쿡의 입으로 얘기한 거가 인도는 7년 전에서 10년 전에 중국이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인도의 법인 고객의 뭐 70% 정도가 아이폰을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법인이니까 또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6개월 중에 우리는 인정하실 때 뭐 이거는 인정하고 안 되는 거 없죠. 미국 얘기니까요. 최근 6개월 동안에 자기네가 분석을 해보니까 스위처라고가 안드로이드로 해서 아이폰을 넘어낸 거가 최근 6개월이 가장 6번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하는 데 많았다. 근데 그건 그 사람 주장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 주장이 뭐냐면 모멘텀 주식의 대표적인 게 애플이고 아마존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대표적인 구글 이런 거 넷플릭스 이런 것들인데 물론 애플은 PR이 높지 않은 회사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그렇게 비싸게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갔던 것은 모멘텀 주식은 계속 이익이 늘어난다는 관점 아니면 매출 계속 늘어난다는 그런 관점에 모멘텀 주식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반대쪽에 있는 사람 보면 모멘텀 있는 주식들이 모멘텀이 계속 보여주지 못한다는데 이제 방점이 찍혀 있어요.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중립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가장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다 보니 지금 다른 쪽에서 찾자는 논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걔네들 보면 그 헬스케어나 그 지금 제약주 IBB라는 거 있잖아요. 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그런 거에 관점에서 보면 성장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정체될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일부에 있어요. 그럼 반대되는 논리 뭐냐면 애플에 상반된 거가 전혀 뚱딴지 같지만 GM입니다. GM.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반대쪽에 있는 상황에서 보면 GM이란 거가 PR이 5배밖에 안 납니다. 지금. PR이 5배예요. 5배라는 건 개념이 없으시지만 나중에 좀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보면 4.8% 정도 나올 겁니다. 예상 P 올해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 예상 때리면은요. 그러면 지금 보면 그래서 물론 오늘 애플이 오늘 또 대규모 배당을 더 10% 늘리고 또 얘기 발표를 했지만 지금 GM이나 입장에서 보면 PR도 그렇게 낮고 예를 들어 이익이 꾸준히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자는 노력이 꽤 있어요. 또 하나가 걔네들 논조에서 보면 에너지 주식, 석유와 에너지, 태양광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유가가 어찌됐건 간에 물론 골드만삭스도 떨어질 것이다. JP모건도 뭐 떨어질 거라 얘기하고 있으나 어찌됐건 40달러에서 안정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예전에는 더불어 많이 빠졌던 것 중에서 그중에서 한두 개 나는 달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러면 이따가 윗사람이 보고 있다. 야 이 새끼랑 가만히 있어. 너도 족같은 새끼야. 너 가만히 있어. 이랬던 애들이 너 무슨 얘기냐? 너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전에 작년에 철강 주식이나 석유가 다 좋댔다 그러면 펀드매니저가 들어보지도 않다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래 철강에서 뭐 좋은 거 있어? 한번 와서 얘기해봐. 이런 느낌이에요. 와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고 그래서 스토리를 들어보고 개별 기업을 찾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JP모건이 탑3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GM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예, GM이 들어가고요. 또 다른 회사도 GM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가는 올랐네. 주가는 안 올랐어요. 근데 GM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제 오랜 경험을 보면 그런 애들이 늘어나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제 오랜 이 바닥에 오래 있던 거 보면. 그래서 GM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메이시스 이런 거 있어요. 백화점. 그 맨날 그 장사는 맨날 족같다는 거거든요. PR은 12배 정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배당 3, 4% 나오고요. IT 주식 중에서 잘 모르시겠지만 IT 중에서 작년에 제일 좋게 떴던 주식 하나가 퀄컴이에요. 왜요? 퀄컴은 좋댔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퀄컴은 얘를 실적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퀄컴이 같은 경우 주가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퀄컴이 IoT 가면 또 퀄컴이 대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퀄컴은 PR이 12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배당순이 그게 또 2, 3% 정도 나와요. 심지어 그런 걸 사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거가 자동차인데 그런 중에 대한 논리가 왜 또 하냐면 지금 달러의 강세가 아직 모멘텀 꺾였다는 거예요. 엔화 강세되면 뭐가 좋을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얘기를 제 주장을 제가 한껏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도 그렇고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할리데이비슨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 파머진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 바이오테크 있잖아. 우리가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제약은 좀 기본적으로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좀 계속 보여줘야 되잖아. LO 이런 건 계속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의 관점은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는 디바이스 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기 자기 동생도 있지만, 교정하는 거, 온라인 테크놀로지 있죠. 오늘 또 다시 하상최고가 또 쳤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IHC가 되는데, IHC 보면, 그, 디바이스 한 ETF예요. 예? 네? 디바이스 하나 ETF. 그거 오늘 거의 또 사상최고 또 가고 있어요. IBB는 떨어지는데. 그게 거기 보면 논을 또 나오고 있고, 그게 또 여전히 중국 파머징이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 소비가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우스개 얘기하고 냉동 지방 분해하는 거죠. 젤틱. 예? 오늘 또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서 말씀드린 게 3월 26일 정도 얘기했거든요. 3월 25일 때 얘기했거든요. 딱 20% 올랐네. 그 다음부터. 예, 그런 것도 다 대표적인 파머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거죠. 당뇨 있는 사람들이 찔르면서 지방 분해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류, 그리고 에너지 주식들 있잖아요. 에너지 주식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적자지만은 태양광 이런 게 많이 지금 부밍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럼 보면 예를 들어 솔라시티 이런 거 있죠. 그 저 형님이 하는 거, 엘런 머스크 하는 거. 그거 적자예요, 계속. 그렇죠. 예. 그거 지금 난리 나고 있어요, 지금요. 오늘도 5% 또 올랐을 겁니다, 3, 4%. 훅, 꼬리 달고 확 올라오고 있거든, 아래쪽에서. 그런 거 있고. 혹시 들어보시면 여기 혹시 태양광 쪽에 아시는 분 계시지만 중국에서 최고의 태양광 회사 중에 하나가 거 진코라고 있어요. 들어봤죠? 진코 에너지인가 그럴 겁니다. 진코 에너지는 미국에도 상장돼 있어요. 그 주식 난리 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애들은 탑픽 중에 탑픽이라고 그랬어요. 태양광 주식 중에서 그거 막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주식으로 싹 돌아오면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현대차를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대차는 PER이 6.5배 정도 나오고 배당 존다 해봤자 2.몇%밖에 안 나와요. 삼성전자 저거 별로 살 일이 없어요. 삼성전자 배당 좋다 해봤자 1.7%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PER은 뭐 10몇 배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걔네들 입장에서는 살만한 거는 한국전력 같은 거 사는 거예요 지금. 배당 수익률이 4%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약간 농담했지만 대통령께서 법인세 국민한테 어떻게 세금 얘기하냐. 그리고 배당을 더 내라는 얘기거든요. 뭐라도 더 챙겨야 되거든요, 딴 거. 근데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농담 삼아 했더니 HMC도 지금 레포트까지 나왔단 말이죠, 코멘트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큰 흐름에서 보면 된다고 보고, 한국으로 굳이 보면 저는 굳이 얘기하면 DO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온라인 테크놀 또 사상 최고가거든요. 이런 거 또 갈 가능성 또 있어요, 이런 거. DO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료 기기 이런 것들. 그렇죠. 네. 비옥스도. 응. 비옥스가 될 건 뭐가 될 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성장 섹터일 수 있다. 비옥스도 많이 밀렸네. 네. 그런 거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머리 아프신 분들은 뭐 계속 머리가 아프지만 제가 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제분이나 뭐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는 KT나 한국전력 그냥 묻어두라 그러고 뭐 머리 아플 것도 없고 내가 보기엔 좀 그 탄력적인 거 원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시장에는 주류가 아니냐 하는 거 있고 시장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머리 아플 거 하나도 없다. 머리 아플 이유도 없고 잘 찾으면 여전히 돈 벌 일은 넘쳐난다고 있어요. 솔직히 넘쳐난다고 있어요. 다만 자꾸 좆된 걸 생각하고 네? 마음이 아파하고 억울해서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정말 관심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시장은 그렇게 좆되지 않는다. 그렇죠. 시장이 좆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찾으면 지금부터 10배 날 게 많다고 보세요. 진짜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생각.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하나씩 해보자. 우리 이건 유호성 선생님부터 준비까지 딱 하고 있는데. 준비요? 네, 준비 딱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닌데? 아 그럼 아무거나 해봐. 한솔 테크닉스요. 한솔 테크닉스. 한솔 테크닉스. 이것도 뭔 도시야? 네. 아니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것대로 네. 지금 보급형 스마트폰 납품을 네. 한솔테크닉스에서 하잖아요. 특히 뭐 베트남 쪽에서 계속 좀 하고 있는데 올해 그 한솔테크닉스 베트남 지점 법인에서 생산량 100%를 풀가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춰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급형 스마트폰이 제2도 출시가 되게 되면은 그 네. 물량을 지금 다 못 대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2분기 실적 저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갖고요. 네. 한솔테크닉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IT 업종 중에서 네. 뭐 볼만한 거, 또 OLED랑 살짝 또 엮일 수도 있거든요. 홈솔테크닉스가. 아, 그래요? 네. 네. 디스플레이 쪽으로 또 엮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조금 이익적인 측면으로서 뭐 오늘 내일 간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중기적인 아 충청도인데 오늘 내일 가겠어. 천천히 가겠어. 행동이 빠르니까요. 행동은 뒷불 빨았지 이제. 그렇죠. 네. 네 그렇죠. 한솔테크닉스 그냥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솔테크닉스. 네. 네 김성원 한 한방님 아프리카 TV요.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지난 2주 전부터 이거 블루콕 얘기잖아요. 예, 난리 났잖아 블루콕. 오늘 올라갔어요 지금. 예. 확실히 그거 주변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자기 같이 20만원짜리 차는 것보다는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작년에 보던 싸구려지 가짜 이런 거 차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예. 이거죠. 줄이는 이어폰을 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마켓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는 비율이 전체 한 4%? 안 될걸요? 네. 뭐 대박이죠 그러면. 네. 그래서 블루콘 계속 봤으면 좋겠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이제는 네. 그 아프리카 TV 그 홈페이지 가보셔가지고 보세요. 네. 그 거기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브로드캐스팅 자키 BJ라고 하잖아요. BJ. 네. 그 사람들 랭킹 1위부터 100위까지 한번 보세요. 아마 기성세대 분들은요. 네.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진짜 뭐 양띵 김이부 이런 거 오히려 유명 유명하고 네. 벤츠 네. 이 사람 먹방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네. 하여튼 그렇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 이게 옛날에는 미디어 환경이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안될수 되는데 왜냐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셔갖고 이제 치킨집 하는 사람은 큰일났지 지금.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야지 치킨집하게 그 사회를 만들면 되냐 그래갖고 치킨 공화국도 아니고 그러다가 비제 공화국이냐 이러면 한마디 하면 어떻게? 상관없어요. 세상에 원래 모든 게 상관없다네. 이제 이 아저씨 그냥 1,000만 원 번다 이거지 이제. 왜냐면은 어차피 레임덕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오, 아 이거 편집해야지.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어떨 땐 좋은 편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형님.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네. 일단은 그게 뭐냐면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첫 번째는 옛날에는 애들은 가라했어요. 근데 미디어 환경이 그렇죠. 근데 지금 어른들은 몰라요거든요, 이제는. 그것도 없다. 아. 어른들은 몰라요. 오늘 제목이다, 잠깐만. 야, 여기 한방님 오늘 제목 하나 자기가 만든 말이야? 아니요, 저도 들은 거예요. 아 그럼 예. 어른들은 몰라요? 적어놔야지. 아 이건 오늘 여러 가지 난리인데 형부 왜 이래? 어른들은 몰라요. 몰라요. 현재 미국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했더니 1위부터 10위까지 내에서 6명이 유튜브 스타예요. 네. 그만큼 1인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그냥 30대 이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보시면 되고 유튜브 최고 인기 BJ가 있는데 이름 퓨디파이예요. 그 사람이 한 해 130억인가 그랬어요. 네. 1년 동안. 네. 그리고 현재 아프리카 TV IR 쪽에서 얘기한 거 들어보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 BJ들은 정말 많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다들 취업 안 돼서 난리잖아요 지금. 네. 근데 서비스 발전 기본법 빨리 통일시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취업이 안 돼서 난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뭐 그 콘텐츠의 다양성도 있겠지만은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이런 10대 20대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잖아 계속. 네. 그리고 이 1인 미디어에 대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1위 사업자가 거의 독보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중국에서 1위 사업자가 YY인데, 네. YY가 주가는 상장 이후에 400% 상승했는데, 2위 사업자가 있는데 TNG거든요. 네. 걔는 상장이 50% 하락했어요. 1위 사업자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만 가지고서도 아프리카 TV가 작년에 주가가 멈췄던 게 네. 경쟁 사업자도 뭐 다음에서도 한다, 네이버에서 V앱 한다, 뭐 그래가지고서 네. 주가가 좀 멈칫했는데 안 되잖아요, 걔는. 안 되죠. 왜냐면은 네이버는 연예인들을 가서 연예인들 하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그 어디까지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도 조심하라 그러고 네. 욕하면 혼나고. 그러니까 근데 대표한테 가서 몰라서 혼나고. 근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일간 스포츠에서 지랄하고. 진짜 그 마이 리틀 텔레비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진짜 10대 20대들의 그 드립력은 엄청나거든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때문에 출연자들이 다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프리카에서 증권 방송해 그러면 한 방으로. 저희는 그럴 필요까지 없죠. 그거 바지 내리고. 아, 저, 아, 야, 잠깐! 이러면서. 미치겠다. 답표 간다, 답표가.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점점 취업 펴지기가 어려운 세대, 이런 것들을 반응했을 때 아프리카 TV는 될 수밖에 없다. 계속 물밀듯 들어오니까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프리카 TV가 실적에서 본다라면은 지금까지는 그 실적의 매출의 상, 그 70% 80%가 이제 그 80% 중에서 70%가 별풍선에서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30%가 광고 수요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광고를 PC에서만 했어요. 모바일에서는 광고를 안 했어요. 근데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 광고를 붙입니다. 그러면은 다 아프리카 TV를 보는 사람들이 PC와 그리고 모바일의 비율이 1:2예요. 그러면 2가 더 크잖아요. 여기에 모바일 광고 붙여요. 그러면 실적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VR. 4월부터 시작했고요. 위드 VR이라 그래서 컨텐츠 BJ가 미리 제작한 360도 영상을 가져와서 시청자랑 같이 화면에 둘러볼 방송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8일부터 최초 라이브 VR 야구 중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더그아웃 속에다가 VR 카메라 갖다 놨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가서 보는 거 이렇게. 그럼 내가 마치 더그아웃에서 같이 선수랑 같이 경기를 관람한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욕하는 소리 다 들리나? 뭐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삼성 이번에 기어 360이 나왔는데 5분 만에 완판됐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VR 컨텐츠 관련해서 VR 관련해서도 삼성 입장에서도 아마 그때 고무적일 거예요. 이번에 기어 360 완판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걔들도. 네네. 그러면은 삼성의 특징이 초등물량 360대 완판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오늘 기분 좋다. 오늘 역시 분위기 좋다. 그래서 한 만대 팔렸더니 360대 직원들 자기네 부서 빨리 계약 계약하라 그러면 끝나네 벌써. 기억 안 나지 않냐. 근데 보면은 360이니까 360. 360도 카메라가요 기어 360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방님 많이 컸다. 앉죠. 앉죠. 끝까지 한방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VR 관련해서도 저는 아마 좀 삼성 쪽에서도 삼성의 특징이 뭐예요? 좀 된다 싶으면 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삼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아마 VR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어떤 뭐 홍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또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어요.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이 성장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붙이게 되면 당연히 나오니까 아프리카 TV 적어도 전고점까지는 일단 가능하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업사이드 한 40%에서 50%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 되는데 이게 VR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이 되게 많은 회사들을 VR 관련된 회사들을 해외에 있는 걸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VR 컨텐츠 유통 플랫폼 회사도 인수했고 그 눈 초점에 따라서 그 사람들 마우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초점에 따라서 그게 화면이 돌아가는 그런 그 기술을 가진 회사도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VR 컨텐츠 만드는 회사도 인수하고 되게 많이 해외 그 VR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지금 보게 되면은 구조 조정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스마트폰 회사들이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300개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 조정이 왔다. 중국에서 스마트폰 시장이 구조 조정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시장 자체가 성숙돼서 포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도 13분기 만에 적자로 들어갔고 아니 그 실적이 감소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 기능으로는 더 이상 시장을 개척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체 수요도 되게 둔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갤럭시 S7 사나 지금 당신 폰 꺼진다고 하지만 꺼지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폰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그쵸. 그냥 좀 보기도 똑같이 보기도 똑같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램에 2기가 들어가 있건 3기가 들어가 있건 우리가 뭐 알 게 뭐야 씨.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거 키체인저를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스마트폰에서의 스펙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키체인저 그러니까 그 삼성이 궁극적으로 VR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신저. VR 메신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이제 대화도 하고 VR로 보면서 대화도 하고 VR로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하고 게임도 하고 막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게 되면 VR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OLED. 그러니까 2018년도, 그러니까 17년도 제품, 그 삼성, 그러니까 아이폰 8에 OLED 패널을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애플이 OLED 패널 쓰면 삼성은 가만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폰은 OLED 패널로 다 간다는 얘기고. 은근슬쩍 충청도 말하네. 그죠? 입간.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물론 이제 삼성도 다 OLED 패널을 쓰지만 더 네. 많이 확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OLED 패널에 대한 쪽으로 아이폰이 넘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고요. 또 네. 하나는 뭐냐면 OLED 패널 간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도 교체 수요를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화면 조금 더 잘 나오네? 그걸로 끝이거든. 그러니까 TV 쪽에서도 봤듯이 UHD TV로 가격이 낮아지니까 UHD TV로 가기는 하는데 3D TV나 이런 게 확실한 어떤 교체 수요를 발생시키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떠한 요소가 과연 이제 그 키체인저 역할을 할 거냐? 근데 네트워크 속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속도라고 보는데 이게 5G를 대체할 수 있는 보조 통신 수단인 라이파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라이파이. 아이폰 7의 그 코드가 뭐냐? 아이폰 7의 그 코드에 보게 되면. 그 코드 내용은 없지만 코드로 라이파이라는 코드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네. 올해 초에 그게 한번 화두가 됐었죠. 네, 이 라이파이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VR로 가게 되면 네. 이 영상이나 3D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용량이 그 데이터 용량이 두세 배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네네. 세 배 정도. 그러면은 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받기 위해서는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존 와이파이 속도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통신 수단, 보조 통신 수단, 실내 보조 통신 수단에 대한 쪽이 필요한데 그걸 극복해 줄 수 있는 게 라이파이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라이파이가 또 왜 필요하냐면은 이 자동차 간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 간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죠. 기존에 해야지. 있는 그 통신 수단은 간섭 현상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라이파이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라이파이에 대한 쪽으로 라이파이 기술에 대한 쪽으로 선택이 되니까 라이파이가 중요한 거네. 예, 키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라이파이 기술에 대한 쪽을 가지고 있는 이 라이파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판매량 교체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키체인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건 이제 제 시나리오예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유양 DNU 같은 회사가 전 세계 라이파이 기술 특허의 30%를 갖고 있거든요. 유양? 예.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허의 70%를 얘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거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라이파이 비즜니스가. 그래서 얘가 좀 회사 이름이 다시 뭐라고? 유양 DNU라고. 그래서 이 유양 DNU 같은 경우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그 키체인 상장하는 건 되지도 않은 거네. 아니 상장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 이거 95년도에 상장이 돼 있어갖고 95년도 전부터 상장돼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래됐네. 되게 오래됐어요. 이름이 예전에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유양화학. 유양화학. 1976년에 세워진 유양화학. 오 오래들어서 70% 올랐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시장에서 라이파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 유양이. 올해 1월 달에 라이파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그 유양 DNU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1,500원대에서 거의 뭐 따블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보게 되면 17% 오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라이파이에 대한 쪽이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라면 이 회사는 의미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말고 네.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저 아까 이제 그 태양광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태양광 관련해서 뭐 주식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보면 이제 그 그런 거 있잖아. 폴리실리콘에서 해갖고 예? 그 이제 OCI가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인곳이나 웨이퍼, 셀 모듈에 갖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라 그러죠? 모듈 업체가 있잖아요. 모듈의 네, 그런 모듈에 있는 회사들이 지금 요새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그럼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도 뭐 회복된다 어쩌면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그 뭐 썬파워도 마찬가지고요. 그 솔라시티 이런 거. 솔라시티는 아시다시피 저 적자 회사요. 그 저기 저런 것들이 올라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진코솔라입니다. 진코솔라. 진코솔라가 뭐 하는 회사냐면 여러분 다 쳐보시면 돼요. 이거 네이버에 다 나옵니다. 진코솔라 보면 이게 하여튼 대표적인 태양광 에너지 쪽에 어떤 뭐라 그러죠? 그 모듈 회사잖아요. 세계 2위 규모고요. 1위가 이제 하나 케미칼의 계열이잖아요. 이게 뭐야 그거 있잖아. 하나큐셀? 하나큐셀 이거 하나 캐리 키미컬 미트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죠? 예. 제 입에서 하나그룹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년 거의 뭐 하나는 화나로 보시죠. 아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인가 뭐 하나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도 하나키미컬 했었는데 저는 하나키미컬을 사진 넣고 있어요. 웬일로? 아니 그런 논리로. 그런 논리. 그러니까 1위 회사가 얘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진코로 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진코는 탑픽 오브 탑이라는 얘기 많이 해요. 태양광 쪽에서 보면 제가 3명 정도 이걸 레포트를 봤거든요.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진코솔라 아무래도 JKS입니다. 미국 주식 하실 수 있는 JKS를 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굳이 찾으면 하려면 1위가 대한민국 있잖아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저는 하나케미칼 이런 거 하나케미칼이 주가는 보면 최근에 좀 안 올랐어 하나 더. 하나는 올라가는데 외국인도 별로 많은 건 아닌데 외국인 VP 중 쭉 유지되고 있어. 작년 12월부터 조금씩 조금씩 사. 그래서 이런 계기로 사고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케미칼. 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그 태양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작년에 그 오바마가 이제 인도 갔을 때 대규모로 프로젝트 하고 막 여러 가지 했고 했는데 인도조차도 한 3, 4년이 돼야지 이게 BP 나온다 그랬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연말부터 BP가 나오게 될 정도로 지금 시스템이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태양광 이런 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태양광을 비롯해서 대체에너지. 근데 대체는 뭐 우리나라 대체에 풍력까지 하면 너무 심하게 들어가는 거고 뭐 턱도 없는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태양광을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진코가 탑픽인데 그보다 더 점유율이 있는 거가 1위가 하나그룹이기 때문에 하나케미칼.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지만 하나그룹이 뭔가 수상해요 지금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업계 다 놀랐다. 너도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아마 업계 다 놀랐잖아요. 오늘 LIG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AWES인가 그 레이더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논한장사거든요. 기술이 가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건데 그거 하나 테크니모를 받아갔잖아요. 하나그룹이 뭔가 이상해. 하나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우조선해양 인수 못했던 꿈을 이번에 그 있다고 봐 뭔가 있다고 봐 조선주들 다 띄어내가 국방 산업 다 띄어내갖고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클린 컴퍼니로 차라리 그게 낫지 하나 입장에서 국방 쪽 강화할 거면 아니 또 그거는 한번 좀 찾아보시면 이번에 AWES인가 그게 뭐 다중 레이더 이런 거잖아요 그게 하여튼 미국에서 돈 쳐들여도 안 되는 거 우리는 아니 돈 쳐들어 됐지 수십 년 동안 수십조로 우리나라는 애국심을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그룹을 통일 하사불성 아니 그 하나그룹을 다시 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제가 하나그룹을 좋아하진 않으나 지금 분위기는 타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하나 케미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요 저희가 통합을 해서 월 9,900원씩 내는 서버를 사용하면서까지 해갖고 저희가 그 주식의 미치다로 통합을 해서 두 남자쇼 11 맞게 11이랑 여기 딱 한참 뭐 같이 해서 통합을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